청자 참외 모양 병, 전 인종 장릉 출토, 고려 12세기, 국보 94호. 고려 17대 왕인 인종의 장릉에서 출토됐다고 전하는 청자다. 유색과 형태에서 고려 청자를 대표하는 명품으로 꼽히는 이 병은 12세기 중엽의 고려 청자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주름 치마처럼 생긴 높은 굽, 참외 모양의 몸체, 유려한 목선, 참외꽃을 연상시키는 입술 등 각 부분의 비례와 직선 곡선의 조화가 완벽하다. 유약은 담녹색으로 전면에 곱게 입혀졌으며 유약 내에는 미세한 기포가 가득하다.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인 비색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비색의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중국의 병은 흔히 입부분이 과장되고 몸체가 풍만하며 굽이 낮아 둔중한 인상을 주지만 이 병은 형태의 완벽한 균형과 비색의 아름다움이 잘 살아있어 고려 청자 고유의 조형미가 돋보인다.